저야 하는 줄은 알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어. 엇갈린 인연 속에서 그저 널 바라볼 뿐이지. 널 향한 그리움은 깊어 기나긴 기다림에 지쳐서 너와는 다른 사람은 저